하는 건 no way. 달라질 우리 두뇌 New day and praise all day. 따스한 너의 손길 닿는 순간 느껴져 온기 차가운 모든 시선에 새로워진 그 시선에 무릎 모를게 설리는 이 떨림 좀 더 가까워진 듯한 우리 두 사이 특별해 특별해 넌 나 떨어지기 싫은 걸 Wanna do what you want 점점 커져가는 감정을 내